푸른 밤 종현입니다.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 유명한 로버트 스티븐슨 작가는요, 좀 독특한 버릇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잠부터 잤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안 나오지만 왠지 꿈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인데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작업했다고 하죠. 현실에서도 생각이 안 났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꿈에서 나오지는 않았죠. 단순한 건지 아니면 해맑은 건지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아, 어떡하지? 나 어떻게 쓰지? 하면서 계속 끙끙대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 이거 좀 괜찮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 붙잡고 계속 고민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요, 일단 좀 쉽시다. 그런 좀 나아질 수도 있어요. 1월 1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1월 15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문세의 옛 사랑이었습니다. 네, 1209님 추억 조작하는 노래네요. 옛사랑 따위 없지만 눈물을 닦는다 점점점 하셨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죠. 이문세 씨의 이 말하는 듯한 뭔가 옆에서 읊조리는 듯한 내가 있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이 노래 참 좋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한 작가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마음 편한 로버트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9958님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어요. 내일 아니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내일은 부디 편히 잠들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루 정도는 잠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주의예요. 근데 로버트 스티븐슨은 머리가 안 풀린다면 일단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들 다른 것 같아요. 잠으로써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베토벤도 그랬었고요. 잠에서도 예술적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꿈속에서 들었던 생각들이나 들렸던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현실에서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내가 오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선에 미치는 작업을 못 해내면 불안해서 일단 잠이 안 들고요. 강박에 난 이것도 못했어, 이것도 못해내다니, 난 정말 쓰레기야 이러면서 혼자 막 몸을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부럽네요. 이런 마음은 좀 그래요. 가끔은 좀 스스로를 좀 놔주고 이렇게 편히 쉬는 것도 중요할 텐데 말이에요. 윤자영님, 오늘 수학 문제 풀다가 너무 안 풀려서 서러워서 야자하다가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듣다 보니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로 눈물 흘리고 그럴 정도까지 되면 좀 마음 풀고 차근차근 좀 나를 챙기는 시간도 필요하죠, 확실히.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듯이 알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고독식 클럽 함께하는 날인데요, 사실. 근데 오늘 나인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못 나오시게 됐네요. 이게 참 푸른밤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해 하셨고요.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의 이야기,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요,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최대한 많이 챙겨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내일은 드디어 호주를 떠나야 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되는 날, 천천히 멜버른을 쭉 둘러볼 생각입니다. 호주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최고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멜버른, 그래서인지 정말 훌륭한 라이브 클럽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인트 페럴드 패트릭 식당 성당이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처럼 문화적인 면에서도 보고 즐길 거리가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하루 멜버른을 쭉 둘러보기 위해 선택한 이동수단 바로 자전거인데요. 멜버른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친자전거 도시.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멜버른에서 운영하는 멜버른 바이크 쉐어에서 자전거를 대여하면 오케이. 그런데 중요한 건 헬멧 착용이 필수라는 거죠. 5달러를 내고 헬멧을 대여한 뒤에 자전거를 타고 멜버른 시내를 천천히 구경해봅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는 호주의 마지막 날, 분위기를 띄울 겸 음악을 틀어봐야겠죠? 델리 스파이스가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달려라 자전거.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는 국가가 또 호주군요. 우리나라에도 한강을 쭉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꽤나 잘 돼 있죠. 김은지님, 아, 이 노래 저 재작년에 락페 가서 델리 스파이스 공연 봤을 때 오프닝 곡이었어요. 제목을 이제야 알고 가네요 하셨습니다. 그럼 라디오의 묘미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아, 나 이 노래 좋아했었는데 그때 되게 신났었는데 제목이 뭐더라. 그래요,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입니다. 임정민님, 호주 얘기하다 델리 스파이스 예상 못한 선곡이라 당황했지만 좋아하는 노래라 신나네요 하셨습니다. 그쵸, 역시 순파 이런 매력 있는 남자. 자전거 잘 타시나요 여러분? 저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우리 가족분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1201님, 쫑디, 저 20대 후반 외로운 여자 사람인데요. 밤마다 푸른밤 들어서 무려 아이돌인 샤이니 종현 씨랑 친해진 느낌이에요. 나 혼자만 이런 생각하는 거겠죠? 하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이런 생각 하면 좀 어떻고. 그리고 저는 사실 푸른밤 청취자분들은 되게 뭐랄까 우리들이 된 것 같은 느낌? 우리가 된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우리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고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밖에서 푸른밤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반갑고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그러면서 심지어 좀 아 그 게스트분 너무 좋아요. 혹은 뭐 아 이런 노래 선곡해 주는 거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얘기해 주시면 진짜 정가고 너무 고맙고 와, 내가 뭐 지금 당시에 뭐 챙겨드릴 건 없나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요. 혼자만 친해진 느낌 절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0014님, 저 주말에 마감인 일이 있는데 하기 싫어서 푸른 밤으로 도피했어요. 나인 언니가 안 오신다니 조금 슬프지만 오늘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아이쿠, 네, 마감. 뭐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푸른 밤 들으시면서 좀 휴식하시고 좋은 마음 상태로 좀 건강한 정신 상태로 다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819님, 엄마가 해외여행 가셔서 오늘도 밥을 제가 차렸어요. 냉이 된장국이랑 갈치조림 했는데 나름 잘 끓였다고 아빠가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끓이다 보니까 국물이 많이 졸아서 엄청 짰네요 하셨습니다. 국이 짜다. 물 부으면 되죠 뭐.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지. 아버님께서 또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니 더더 기뻤겠네요. 박혜리님, 아까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갔다 왔어요. 국수 먹자는 친구들한테 냉면 먹자고 싱얼댔다가 냉면 먹었는데 춥고 영 입에 안 맞더라고요. 친구들아 미안하다. 니네 말 들었어야 했는데 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수 드십시오. 날씨도 춥고. 근데 냉면은 사실 잘하는 집 가서 먹어야 돼요. 진짜 냉면은 동대문에 막 냉면 잘하는 집이 있는데. 1022님, 쉬엄쉬엄 하니까 생각났는데 오늘 야자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랑 학생 휴게실에서 노래 틀어놓고 미친 것처럼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나고 의욕도 생기더라고요. 오늘이면 수능 300일인데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아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 한 번씩 푸는 거 중요하죠. 학생 휴게실에서 신나게 쉬셨군요. 가끔 종종 그렇게 좀 스트레스 푸는 본인만의 시간 갖길 바라겠습니다. 1138님, 제 친구가 오늘 소개팅 나간다고 했거든요. 30분 전에 아직도 소개팅 남이랑 같이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얼른 들어가라고 괜히 싫은 소리 했네요. 친구의 소개팅 성공을 기원하며 하셨습니다. 오, 30분 전이면 자정 직전까지 함께 있었군요. 대단한데요. 좋은 결과 있길, 좋은 인연이길 바랍니다. 이거 좀 부럽긴 하겠다. 0437님, 안녕하세요 쫑디. 저는 임신 초기인 예비 엄마예요. 입덧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힘들었는데 쫑디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좀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 들으셔서 힘이 난다니 감사하고요. 그 입덧 힘드실 텐데 그래도 건강 챙기기 위하여 좀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좀 긴 사연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 평택에서 제이님이 보내주셨어요. 매일 푸른 밤 듣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글을 씁니다. 저는 매일 밤 내일도 쉬러 와요 라는 쫑디의 인사와 함께 잠이 드는 청취자 중 한 명입니다. 사실 저는 색청이 있어요. 소리를 들으면 눈으로 색이 인식되는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잘 다니지 못해요. 길을 걸을 땐 아주 익숙한 노래를 튼 채로 이어폰을 꽂고 다니곤 한답니다. 그래도 자주 넘어지지만요. 노래를 듣기만 할 땐 눈을 감는 게 오래된 습관인데요. 중학생 때 언니의 추천으로 쫑디의 노래를 처음 듣고 가을 햇살 같은 금빛 목소리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곧 대학 졸업 앞두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해서 푸른 밤을 듣고 있어요. 요새는 라디오에서 금빛 목소리가 일렁이는 걸 보며 잠이 들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쫑디도 푹 쉬어요. 내일 마지막 인사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신청곡은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색청이라는 장애가 있으시군요. 저는 처음 들은 장애인데 유지원님도 소리가 색으로 인식된다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 또 들으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금빛으로 보이시는군요. 얼마나 좀 힘들까요,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게 또 색으로 인식이 되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힘드셔서 뭐 그런 곳을 많이 안 다니시고 평소에도 소리를 좀 차단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에게 제가 좀 라디오로 이렇게 힘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쁘고요. 들으시면서 편하게 좀 라디오를 듣는 시간만큼은 또 편하게 그냥 금빛으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분에게 제 첫 솔로 앨범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예리님, 와 세상에, 한편으론 예쁘고 한편으론 마음이 아린 사연이다. 금빛 목소리라니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감을 하기에는 너무 뭐랄까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좀 고통스러울까 힘들까라는 생각에 이런 어떻게 좀 마음을 달래드려야 할지 정말 얼마나 불편할까요? 이지우님, 방금 사연 보내신 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푸른밤이라는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목소리도 모르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음악과 이야기를 공유했다라는 이유로 서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제이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이 곡은 6911님, 8485님, 1135님, 박수현님, 김한비님 신청곡이고요.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이 곡은 제이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Cause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 night stand. But I still need love 'cause I'm just a man.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이님의 사연 있잖아요. 색청을 앓고 계시는. 그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급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행복하길 바래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이렇게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해서 지금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네. 사연 보내주신 제이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어디서 지내는지도 다 소개드렸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고 우리 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살 네 제이님 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색청을 어떻게 네.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색청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색청을 갖고 계신다고? 네, 색청이 있다고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네. 본인은 색청이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군요. 이게 선천적인 건가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게 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색을 보셨군요. 아, 네, 그 어렸을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이제 부모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네. 선천적으로 색청이 있다고. 그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피아노 학원에 어렸을 때 다녔었는데 학원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거를 애들을 모아서 보러 갔었는데 네.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악기가 많이 연주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렇죠. 악기가 정말 많고 또 여러 가지 음이 한꺼번에 들리고. 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앉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색깔이 보이니까 네. 그걸 감당을 못해서 소하고 이제. 아, 그랬구나. 좀 어린 네. 나이에 또 갑자기 그런 걸 겪게 되니까 그랬군요. 네, 악기마다 그래서... 좀 색도 다르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네, 네. 그거는 달라요. 아. 어때요? 피아노는 무슨 색이에요? 너무 피아노는 네. 먹색인데 까만색이랑 하얀색이 한 중간 정도 되는 먹색인데 무채색이군요. 그것도, 네,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본인은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로맨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공감각을 이렇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보였던 적이 없으니까 네. 보이지 않는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불편하진 않은데 사람이 많은 데를 가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많은 악기나 음이 들리는 것처럼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색이 동시에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길을 잘못 걸어 다녀요. 사람이 많으면.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색이 네. 들린다는 거, 색이 보인다, 그러니까 소리가 보인다는 거 어떤 식으로 네. 보이나요? 안개처럼 이렇게 뭐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선이 생기나요? 아니면 안개처럼 보이는 소리도 있고 네. 비눗방울처럼 아 비눗방울처럼 방울 져서 보이는 소리도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다니던 네. 대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네. 바이올린은 원래 이제 막 연주를 굉장히 잘하면 빨간색이 가까운 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연주하실 때는 빨간색 이제 비단 실크 같은 게 이렇게 휘가 맞아서 나오는 그런 게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본인이 보기에 가장 예쁜 색이 나는 악기는 뭐예요? 색깔이 다 다르긴 한데 네, 마음에 드는 색? 얘기해도 되나? 어떤 악기예요? 네.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제가 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네. 익명으로 글을 올렸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다니던 대학에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치면 그 친구는 보통 피아노는 먹색인데 네. 그 친구가 피아노로 치면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네. 표현이 되는군요. 네. 하얀 가루 같은 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연주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 때문에 연주법에도 또 차이가 나고 그렇군요. 사람에 따라 신기합니다. 김가은님이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실 것 같고 그래요. 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듯해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삶이 다채로우실 듯해요 하셨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색이 안 보인 적이 없, 소리가 안 보인 적이 없어서 크게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사람 가는 데 좀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사람 만날 때 불편함이 있거나 그러지신 않으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잘 못해요. 오케스트라 이제 연주회 같은 것도 옛날에 한 번 그러고 나서는 학생 때는 이제 거의 못 보러 다녔는데 네.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보러 한 번 갔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정말 재미있게 봐서 이게 또 조금 성장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래도 어렸을 때만큼 이렇게 불편함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너무 잦아서 잘 안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으니 돌부리에 걸어 던지 보지 못해 미쳐 소리를 보이 네. 소리를 보느나 그리고 길에서 갑자기 이제 노래를 틀면 네. 시야가 맑았었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와버리면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불편함도 있겠네요.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영화에는 또 영상이 나오고 또 음악이 또 입혀지는데 이게 또 시각으로 나오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녹음이 되어 있는 소리는 네. 사람하고 사람한테서 바로 악기나 사람한테서 바로 나오는 소리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또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네. 영화 보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어떠세요? 혹시 음악 관련된 그 학과를 다니시거나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니요. 저 공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사시면서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시고 있는 중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삶을 걸어오셨기에 좀 상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되게 밝으신 분인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긍정적이신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금빛이라니 너무 일단 그것도 감사하고요.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냥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으니까 네. 정말로 종현 씨 목소리가 그 색깔이거든요. 가을에 색깔? 굉장히 하늘이 맑을 때 네. 햇볕이 땅에 비쳐서 반짝거리는 그런 노란 색깔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네 추울 때 보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푸른밤 함께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오늘 또 이런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고 우리 제이님에게도 좀 뭐랄까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해요. 네,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저 앞으로도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꾸준히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2712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웃으시면서 조근조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푸른밤 가족분들도 저도 우리 제작진분들도 모두 혹시나 상처가 될까 봐 우리들의 뭔가 이런 이야기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자, 기분이 너무 좋네요.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 윤한 단독 콘서트 키스 더 피아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피아니스트 유영욱,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윤성이 함께하는 음악회 디어 베토벤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독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빈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 라고 했던가요? 이 시간 나인씨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네요.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고독함. 오늘은 우리의 선곡을 한번 채워보죠. 함께 해주세요. 고독시 클럽.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이곳에선 고독을 나눠서 제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독시 클럽. 오늘 나인씨가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오지 못하셨어요.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은 당신의 빈자리라는 주제로 우리 푸른밤 가족들에게 선곡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오늘의 주제, 당신의 빈자리에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를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예요.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피아노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들으셨고 광고까지 이어 들으셨습니다. 이은서님이 지금 나오는 노래 성시경 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해요. 새벽에 어울리는 잔잔한 노래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와 성시경 씨의 목소리만 들려서 와, 더 뭐랄까 이 밤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당신의 빈자리라는 주제로 푸른마음 가족들이 보내주신 선곡들을 좀 만나볼까요? 손자영님, 나인언니의 빈자리는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소라님의 트랙 9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도 좋고 그리고 이름에 또 트랙 9이 들어가네요. 1220님,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이요. 서정적인 가사를 담은 잔잔한 편의 락인데요. 나인 언니가 오늘은 안 계신다니까 딱 떠올랐어요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꼭 연결고리가 없더라도 그 곡과 가사적인 부분이라거나 뭐 장르적인 부분이랑 꼭 연결고리가 없더라도 생각나는 곡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인 씨는 또 락도 하시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2371님, 빈자리. 글쎄요, 어느 한 사람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면 이런 질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뭐였니? 라고요. 노라 존스의 What Am I To You 신청해요. 언니가 안 계신 고독식 클럽은 정말 고독하네요 하셨습니다. 그죠? 진짜 고독하네요. 이제 코너 이름과 정말 뭐랄까 딱 떨어지는 상황이 애매하게도 생겨나 버렸습니다. 6214님, 에픽하이의 우산 신청해요. 가사도 빈 자리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셨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해요. 우산. 빈자리. 함께 쓰던 우산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느껴지는 빈자리를 표현한 가사입니다. 4150님,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이 노래는 옆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아, 본인이 또 빈자리를 느꼈을 때 들었던 노래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저도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상황과 이렇게 딱 맞춰서 들었던 곡들. 3547님, 최한솔, 그대의 오늘도 잘 해냈어요. 누군가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은 더더욱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시니 더 위로받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빈자리가 느껴질 때 누군가가 갑자기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예상 외에 또 위로해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자, 당신의 빈자리에 대한 선곡을 받아봤는데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릴 곡은 이소라의 트랙 9입니다. 김가람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나인 씨가 없으니까 이 노래로 우리 한번 위로해보죠. 그 2부 끝곡이고요.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 로빈시크의 블러드라인 들려드렸습니다. 당신의 빈자리라는 주제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선곡들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세진님, A Great Big World의 Say Something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를 아직 느껴본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듣고 싶은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 아직 느껴본 적 없다라는 건 만난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이시연님, 에디킴의 It's Over. 헤어지고 나서 괜찮은 척했던 제 이야기 같아요. 하나도 안 괜찮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빈자리가 커요 하셨습니다. 아이쿠야, 그럴 수 있죠. 빈자리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왜 그럴까요, 우린? 왜 당신 괜찮은 척하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걸까요? 7633님, 휘성 모르고 싶다 추천해요. 여기저기 묻은 네가 싫어 라는 가사를 딱 듣는데 더 이상 네가 없는 거리에 온통 네가 묻어있다니 얼마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까 싶어 슬프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더 슬프고 사무치는 건 그 묻어있는 것들이 점차 사라져서 내가 찾으려고 할 때도 희미해졌을 때 그게 더 사무치더라고요. 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원래 다 잊혀져 가는 법이잖아요. 4397님, 넬 멀어지다. 이 곡은 제가 일에 지쳐서 힘들고 눈물 날 때 많이 듣던 곡이에요. 지금 푸른 밤에서 신청받고 있는 곡들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일에 지쳐 힘들고 눈물 날 때 위로받는 곡들이 있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곡들도 있죠. 4397님은 이 곡에 위로를 받으셨었던 것 같습니다. 최아정님, 소란의 가장 따뜻한 위로. 고독할 때 듣고 싶네요. 소란짱 하셨습니다. 고영배 씨가 또 이런 위로의 목소리도 또 잘 내신다니까요. 항상 이 더 라디오 나오셔서는 장난지 재미지게 장난꾸러기처럼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1740님,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고독함에 사로잡힐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켈리 클락슨의 If No One Will Listen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좌절하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런 뭐랄까 그 순간의 상실감, 고독감은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살면서는 다 한 번씩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7766님, 저는 미칠 듯이 고독하고 그리고 또 그 고독함이 목을 조를 때 목이 메이기 전에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션 레논의 파라슈트 신청해요. 취준생은 고독해요 하셨습니다. 그 힘들 때 음악으로 이렇게 해방감을 찾는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그 들으면서 찾을 수 있는 또 탈출구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그럴 때마다 듣는 노래가 있으면 더더욱이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69님, 선곡 주제를 듣자마자 아이러니하게도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이 곡이 생각났어요. 노래 가사 중에 사람들은 왔다가 또 영영 떠나지만 그래도 난 아무데도 가지 않아 라는 가사가 있는데 떠나버린 빈자리를 보며 읊조리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가 슬퍼서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왔다가 또 영영 떠나지만 난 아무데도 가지 않아. 그래요, 우린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 많은 노래에 이런 가사들이 표현되어 있고 예술이라는 건 당연히 이런 뭐랄까 하는 사람과 그걸 즐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7633님 신청곡이었죠. 휘성의 모르고 싶다, 그리고 1669님의 신청곡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두 곡 듣고요. 이 두 분에게 사인 CD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너무 고통스러워 잘 있는 거지.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캐런 앤의 Not Going Anywhere, 휘성의 모르고 싶다 두 곡 들으셨어요. 아 슬프네요. 휘성 씨 목소리. 김세현님, 오늘 푸른 밤은 유독 가슴 깊숙이 와닿네요. 감성을 자극하는 선곡들과 아까 따뜻한 사연들. 그래서 오늘은 더 특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 사연 얘기가 참 많이 오네요. 아까 전화 연결 잠깐 했었는데 밝으신 분이어서 너무 기뻤고 또 참 푸른 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당신의 빈자리라는 주제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선곡들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정헌자님, 고독하니까 이적씨 지난 앨범 끝곡 고독의 의미 듣고 싶네요. 이 곡 전주부터 가사까지 진짜 고독 자체예요 하셨습니다. 고독의 의미 뭘까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좀 정의 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무언가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좀 정의 내리는 걸 저 좋아하는 편인데 고독은 정의 내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박수림님, 정키의 홀로요. 첫 시작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방 안에 나 홀로예요. 시작부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시간에 딱 듣기 좋은 노래라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홀로다. 너무 외롭다. 4017님, 에피톤 프로젝트의 그대 내게 기대. 외로울 때 들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노래입니다. 위로가 되거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뭐 외로울 때 들으면 좋은 노래들이 또 있고요. 날 위로해주는 것들 있죠. 4323님, 어반자카파의 봄을 그리다. 이 곡 듣고 있으면 내가 그리워하고 무의식적으로 슬퍼졌던 것들 씻겨내리는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어반자카파의 곡들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이 세 분의 감성이 좀 고독과 어울리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3329님, 아이유의 벽지무늬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덤덤하게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가 그런 느낌이라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왠지 고독함이라는 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연약해지거나 조금 약해져 있을 때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있는 녀석이라기보다는. 1299님, 짙은의 곁에 듣고 싶어요. 이 노래 불러주면서 내 곁에 있어줘 해줬던 그 사람 제 옆에 없지만요 하셨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하는 얘기들 다 거짓말입니다.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하는 얘기, 노래 끝나고서 프로포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6764님, 사람의 관계에 치여 살 때 문득 내가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크리셋 미셸의 Love is you 들어요. 관계에 치여 살 때 되게 웃긴 게, 사람이 살면서는 와 내가 이 인간관계에 왜 이렇게 얽혀 살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것들에 연연해하며 힘들어할까라는 생각들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사람 사는 건 다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이렇게 살 거 아니면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부딪히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소모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건강한 나의 인생에 도움을 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지만 즐길 수 없으면 인정이라도 해야죠. 우리 주아현님, 시험 기간에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불 하나 켜놓고 공부하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김동률의 동행을 듣고 울어버린 적이 있어요. 혼자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왠지 모를 외로움과 부담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꼭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있죠.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들. 오늘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의 위로송들, 숨겨놨던 위로송들 많이 소개받는 것 같네요. 2768님, 10cm의 쓰담쓰담. 멜로디는 밝지만 가사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이 쓰담쓰담이라는 노래 멜로디는 밝지만 가사가 참 야했는데 역시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네요. 10cm분들은 참 감성이 독특한 것 같아요. 6954님, 오브 몬스터즈 앤 맨의 킹 앤 라이온 허트. 이 노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라는 가사가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멋진 말이네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싸우겠다, 치열하게 이 시간을 보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10cm의 쓰담쓰담 그리고 오브 몬스터즈 앤 맨의 킹 앤 라이온 허트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 들으면서 고독시 클럽 마무리할게요. 밤 바밤 바밤 바바바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바밤. take it over this time they should worry. But these problems aside, I think I taught you well.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나 이사 가고 싶어. 그 사람과 자주 먹었던 파스타 가게가 캐러멜 마키아토가 맛있다며 칭찬했던 단골 카페가 함께였던 공간에서 혼자인 공간으로 바뀌어 지금은 그 길을 걷기가 힘들다고. 헤어짐보다 더 참기 어려운 건 느닷없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좋았던 날의 추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후엔 후회가 뒤따른다. 그때 틱틱대지 말고 예쁘게 말할걸. 그때 네 얘기 많이 들어줄걸. 그때 숨기지 말고 더 많이 좋아한다 표현할걸. 너의 기억 속엔 내가 어떻게 남았을까? 너도 우리가 좋아했던 그때를, 그때의 나를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가 참 좋아했던 노래,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며 불렀던 노래, 하지만 음이탈을만 자꾸 났던 그 노래. 헤어진 이후로 더 이상 재생하지 않아 재생 횟수가 12,763에서 머물렀던 그 노래. 오늘은 그때의 우리를 기억해보고 싶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피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피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나윤권의 첫사랑이죠 였습니다. 아마 이 곡이 12,763번 재생된 곡이 아닐까 싶네요. 홍수민님, 방금 색을 듣다가 문득 알게 됐어요. 전 후회에 남을 흔적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내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쓸쓸하네요. 하셨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별을 준비한 거네요. 이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잊는 방법은 다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본인이 만약에 힘들다면 이런 뭔가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그러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연 좀 더 볼게요. 서현미님. 쫑디, 저는 스스로 듣고 싶은 말을 먼저 상대방에게 해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쫑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금요일에 쫑디 목소리만으로 채워진 라디오라니 느낌이 새로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현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좀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먼저 해준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되게 꺼리게 됐고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다들 각박해진 세상인데 뭐 꼭 바래서 이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서로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사람도 좋은 감정으로 날 대할 수 있게 만드는 계단들이 되겠죠. 9365님, 쫑디, 저 오늘 친구들한테 푸른밤 들으라고 해서 단체 채팅방에 푸른밤 얘기로 가득하네요. 친구들이랑 공유할 게 또 생겼다. 지금도 듣고 있는 미경아, 지선아, 그리고 아마 자고 있을 지수야, 슬기야. 내 평생 지기 친구들, 나 치료 끝나면 밖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시나요? 아니면 치료받고 계신 것 같은데. 어서 쾌차하시고요. 영업에 성공하셨으니 사인 CD를 선물로 드려야죠. 제 솔로 사인 CD 보내드리겠습니다. 2587님,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뭐하고 지내? 입니다. 여행 다녀온 사진 정리하고 지냈는데 대학생 휴학만 안 했다면 4학년일 나이에 이러고 있다 하면 다들 한심하게 보는 눈빛이 느껴지거든요. 이맘때면 다들 스펙 때문에 바쁘게 보내는데 저 혼자 바닷속에 덩그러니 빠져있는 기분이네요. 위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왜 그런 기분 드나 모르겠네. 뭐 여행 다녀온 사진 정리. 여행도 스펙이죠. 좋은 스펙이죠. 좋은 경험이고. 스펙이라는 게 되게 뭐 꼭 막 경력 혹은 뭐 자격증 이런 것만 스펙이 아닙니다. 경험도 스펙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경험을 갖는 것, 젊은 나이에 또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경험해보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바닷속에 덩그러니 빠진 기분 느끼지 마십시오. 잘해가고 계신 거예요. 물론 또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지만요. 3872님, 전 낮춰서 쓴 대학교가 후보로 떴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아니라고, 아직 남았다고 덤덤한 척 해맑게 말했는데 하루 지났는데도 아직 우울하네요. 나머지 두 개는 상향으로 넣었는데 붙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실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맞아요. 이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잘 될 겁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울한 기분, 제가 뭐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다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푸른밤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 토닥이시길 바라겠습니다. 0503님, 아니 이보시오 쫑디 양반, 저도 밤마다 친구들에게 푸른밤 홍보를 합니다. 갸륵하게 여겨 CD 좀 던져주시오 하셨습니다. 아, 말투가 웃겨서 던져드릴게요. 제 CD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가족분들 너무 재밌네요. 지금 너무 시간이 늦었는데도 이렇게 미소 짓게 해주시고. 배은비님, 쫑디 저 18일에 출국해요. 미국으로 유학 가요. 아, 무섭다. 짧게 보면 무서워도 멀게 보면 별거 아닐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용기 내서 다녀오려고요. 푸른밤 들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 하셨습니다. 아닌데요? 많이 남았는데요? 미국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뭐 팟캐스트로 들으셔도 되고 매일매일이 아니시더라도 한국을 좀 그릴 때 푸른밤을 찾아주신다면 언제나 저희는 여기에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학생이시겠죠? 유학 가시는 걸 보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넓은 곳에서 더 넓은 눈으로 많은 걸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현주님, 책상 앞에 있는데 펴놓은 책은 안 들어오고 사인 CD가 아른거려요. 하나만 주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CD 얘기 많이 하신다 우리 가족분들. 이렇게 많이 주시면 이렇게 그 사인 CD 얘기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족분들. 오늘은 현주님한테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우리들만의 추억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우리 앞이 모두 길이다 이성부 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야 할 곳이 어디쯤인지 벅찬 가슴들 열어 당도해야 할 먼 그곳이 어디쯤인지 잘 보이는 길이다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가로막는 벼랑과 비바람에서도 물러설 수 없었던 우리 가도 가도 끝없는 가시덤불 헤치며 찢겨지고 피 흘렸던 우리 이제 비로소 길이다 가는 길 힘겨워 우리 허파헉헉거려도 가쁜 숨 몰아쉬며 잠시 쳐다보는 우리 하늘 서럽도록 푸른 자유 마음이 먼저 날아가서 산 넘어 축지법 이제 비로소 시작이다 이제부터가 큰 사랑 만나러 가는 길이다 더 어려운 바위 벼랑과 비바람 맞을지라도 더 안 보이는 안개에 묻힐지라도 우리가 어찌 우리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우리 앞이 모두 길인 것을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한 주 동안 바쁘게 지내셨죠? 아직 취업 못하셨다고요? 백수도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저도 백수 비슷한 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라서 그 마음 대충은 압니다. 아직 직장 못 구하신 분이나 잠깐 쉬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꿈꿔왔던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당신의 길 맞습니다. 우리 앞이 모두 길이고요. 그리고 길이라고 아는 순간부터 비로소 모든 과정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끝곡 G.O.D의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